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기가 잘 다져지지 않으면 좋은 기록을 낼 수 없고 경기에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기본만 잘해도 최소한 우리의 믿음은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 무엇인가 하면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예배에 잘 나오지 않으면서 믿음 좋다, 거짓말입니다. 주일을 성수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의 위기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예배를 빠지고 주일을 지키지 않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정말 그런가 하면 한번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 몇 달 동안 작정하고 주일을 빠지고 한 번도 예배 드리지 않고 한번 지내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마 가진 신앙마저 흔들릴 겁니다. 그리고 심령이 메말라집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심령이 메말라지고 영혼이 갈급하여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정말 참 믿는 자라면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견딜 수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의 타락도 나라의 쇠퇴도 주일을 제대로 성수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됨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침체되고 이 감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처럼 주 5일제가 시행되면서부터 성도들이 주일을 제대로 성수하지 못하고 연휴로 즐기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휴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못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일 대신에 주중에 따로 예배 드려주는 그런 교회들도 생깁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사람들의 편의의 위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최근에는 각 교계적으로 어떤 운동이 일어나고 한다면 성수주의를 회복해야 우리 교회가 산다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한국에서 신앙생활했지만 이전에 한국 교회만큼 이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는 교회가 없었어요. 오늘날 이 교회의 성도들이 이 주일에 대한 개념이 많이 흐려졌어요.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색소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적 교회가 쇠퇴하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을 성수해야 합니까? 신앙의 기본이기도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날을 거룩케 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창조 기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안식하도록 하셨다. 창조 때부터 제정하시고. 요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만드신 것을 피조물들을 바라보시고 심히 좋아하셨어요. 그리고는 뭡니까?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셨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날보다도 구별하게 하시고 그 날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 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그 이유도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행위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하심을 인하여서 감사하며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신 날이 뭡니까? 안식일. 그리고 신명기 5장 15절에는 이 안식일을 창조의 의미에다가 구속의 의미를 더하였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였느니라. 자 보십시오. 창세기에서는 안식일 지킨 이유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날을 지키라 말씀하시고 신명기 5장에서는 하나님이 너를 종되었던 너를 구원하여 내신 그것을 인하여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날을 지키라. 창조와 구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잖아요. 안식일을 구약에 통해지고 지금 우리는 뭡니까? 안식일을 주일로 지킵니다. 이 주일로 지키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구속의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날이 뭡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인하여서 기뻐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토록 그날을 기념하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날이 무엇입니까? 주일. 오늘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그를 고백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나를 제 종되던 나를 구속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심을 인하여서 구원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날이 말입니까? 주일입니다. 그는 이 날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그 주일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백성됨을 표징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날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이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게 바로 주일.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은 다른 날보다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주일 말고 다른 날은 기하지 않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주신 모든 날들이 다 귀합니다. 그러면 한 날도 한 시간도 우리는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됩니다. 아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근데 무엇이 다릅니까? 이 주일이 다른 날보다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을 구별하였습니까? 주일은 주의 날입니다. 주일은. 주일은 주의 날입니다. 주일은. 왜 주일이라고 합니까?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내 날이 아니에요. 주의 날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날과는 구별되어 세상이나 육신의 일보다는 이 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일을 하며 경건하게 보내도록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자. 출애굽 20장 9절. 십계명 나와가시죠. 출애굽 20장 9절. 다 찾으세요. 자, 다 가르치십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누나를 구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엿새 동안과 안식일을 무엇으로 구분하십니까? 이 날은 누구의 날?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우울하지 말라.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서 무슨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주일에는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일상적으로 하는 생업이나 장사나 매매하는 일이나 오락을 일삼는 육신의 쾌락을 일삼는 이런 일은 하지 말라는 것. 다른 날과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라는 것. 나만 아니고, 나만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들과 내 집안에 있는 종들에게도, 심지어 가축에게도 일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시키지 말고, 너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 가게에서 일하는 좋은 것들까지도 그날을 안식하며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라. 여러분, 이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주일날요, 나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종업원들은 가게 업무를 오픈해서 일하도록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면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얼마나 거룩하게 지키느냐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됨을 표징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날은 주의 날이니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하며 거룩하게 지키라고 엄히 명하심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성수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 만나의 사건이 나와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광야에 있을 때 이제 가서 먹을 것이 다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막 원합니다. 왜 우리를 그냥 애굽에 살게 하지 않고 광야에 와서 굶어 죽게 하느냐 그렇게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으로 주신 것이 뭐예요?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먹을 양식으로 만나를 주신 것이 아니라 가만히 그 내용을 보시면 만나를 통해서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를 시험하십니다. 보세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로 나가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거두어드립니다. 얼마만큼? 하루 먹을 양만큼 거두게 하셨습니다. 19세들 정확하게 하루 먹을 양만 거두게 하셨습니다. 욕심부려서 막 더 많이 거두어든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구덕이나 벌레가 생겨서 썩게 되어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6일째 되는 날에는 얼마를 거뒀습니까? 이틀뿐의 양을 거두게 하셨어요. 왜?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할 수 없기에 안식일 날 먹을 것까지 거두게 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을 보십시오. 하루만 지나도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는데 6일째 되는 날만큼은 이틀량의 만나를 거두어서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에요. 다시 말하면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않아도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배려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일러 주십니다. 출애굽기 16장 25절에 보면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희가 덜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그것이 뭐예요? 만나니 엿새 동안 너희가 가서 만나를 거두고 요새 동안 너희가 가서 일을 하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 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네가 안식일에 나가도 만나를 거두지 못하고 안식일인데 너희가 가서 일을 하여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헛수고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 백성 중에 또 꼭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틀량을 거두고 안식일에 만나보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다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나간 거예요. 근데 만나를 거뒀어요 못 거뒀어요? 아, 무엇도 거두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 사람들을 보시고 심노하셨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리. 다시 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참 악한 문제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다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지 않고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내려주신 거고 안식일은 나가지 말고 일하지 말라고도 하시는데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어요?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광야에서 다 멸망당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주일 성수를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구원받은 성도를 하라면 이 주일 성수하는 것은 정말 생명을 걸고 지켜야 돼요. 주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정말 주의 계명대로 이날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느냐,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이게 만나를 통해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를 만나를 통해서 시험하듯이 오늘 하나님의 본받은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느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주일을 쉬고 일을 하지 않으면 손해를 봅니다. 어떤 비즈니스는요 주일날이 대목이잖아요. 근데 그날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이 어려워지고 먹고 살기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도 가게 문을 열고 장사를 하고 일을 하러 나갑니다. 어쩔 수 없어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만나의 교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너희가 나가도 만나를 거두지 못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신 계산법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안 돼요. 주인을 쉬지 않고 장사를 하고 일을 한다고 해서 돈을 더 버는 것도 아니고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다 계산해 보면 결코 그것이 그걸 아닌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일에 일을 하지 않고 엿새 동안 힘써 일한 것으로 충분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업에 복을 주시고 살게 하신다는 사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왜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믿지 못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말씀은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에게 가정의 생업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사야서 58장 14절에는 또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성의를 종기한 날이라 하여 이를 종기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읍으로 기르리라. 이게 무슨 복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성일로 종기 여기고 지키는 자에게 인생을 사는 동안 고통이 없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고 땅의 높은 곳에 올라가는 명예를 주시고 야곱의 읍으로 그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이 약하네. 아멘. 아멘. 왜 믿지 못하세요? 한 예를 들게요. 뭐 이런 예가 많지만 제가 이게 예를 찾는 가운데 참 감명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를 아시죠? 지금 여기 존 워너메이커 백화점 있죠?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만든 사람, 그리고 고객은 왕이다 신조어를 만든 사람이 존 워너메이커. 30대에 젊은 30대에 세계 최고의 백화점의 회장이 된 성공한 기업가요. 그는 또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을 보면 19세부터 85세가 되기까지 그 바쁜 사업 중에도 철저하게 지킨 것이 뭔가 주일을 어기거나 또 주일날 교회 와서 교사하는 일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합니다. 백화점 운영진들이 막 사업 잘하니까 주일에도 가게 문을 열고 매상을 더 올리자고 그렇게 건의하셨을 때 이 존 워너메이커가 단호하게 거절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나를 세상의 재물과 바꾸고 싶지 않다.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지킵니다. 여기 23대 해리슨 대통령이 그의 탁월한 경영 역량을 믿고 최신부 장관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 뒤 존 워너메이커가 해리슨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각하, 만약 장관직을 수행하는 일 때문에 내가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거나 교사 일을 못한다면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최신부 장관직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때 이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나라의 장관직이 주일학교 보사직보다 못하다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교사 가르친 그것 때문에 장관직을 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때 존어 워너메이커가 대답합니다. 장관직은 내가 몇 년 하다 많은 부업이지만 주일학교 보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나의 본업입니다.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 주의 날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봉사하는 일은 나의 최고의 기쁨이요 나의 특권입니다. 그럼 참 대단한 고백이죠. 한번 따라갑시다. 주일은,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 나의 날이 아니라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이 결국 이 존 워너메이커가 주일을 성수하는 조건으로 장관직을 수락하였다. 주일을 주의 날로 알고 존귀히 여기고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간 이 존 워너메이커를 하나님도 그를 존귀히 여기며 그를 높여주시고 그가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참되게 해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지키는 것도 복받기 위해서 지키는 그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말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복은 더불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안 돼요.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일을 어기면 막 하나님 벌을 줘. 그게 무서워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자신들 한번 보시고, 우리가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주의를 존 워너메이커처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일보다도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린 일을 가장 귀하게, 가장 최우선시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가정이 일이 우선입니다.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기면 주의를 내버칩니다. 자녀가 우선이 하나님보다 자녀가 우선이 몸이 피곤해서 교회는 못 나가더라도 직장이나 가게 일은 몸이 아파도 나갑니다. 왜? 내가 오늘 몸이 아프고 피곤하니까 다음 월요일에 일 가야 되니까 주일은 교회 안 가고 쉬는 거예요. 내가 돈 번 일보다도 하나님이 귀하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 주의 날. 아멘. 어떤 일일수도 이 주일날은 제일 성도로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일을 성수해야 합니다. 당신 왜 교회에 못 나왔습니까? 이야기 들어보면요,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요, 정말 그런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걸 보면 막 그냥 속이 상할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직장을 구할 때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여러분 잘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직장이 일을 할 때 주인을 성수할 수 있는지 먼저 생각해요. 만약에 신앙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일이 간다면 아무리 대우가 좋고 수입이 좋고 내가 정말 떼돈을 벌어드리는 그런 사업이라 할지라도 하지 마라. 믿으시 마. 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오늘 우리 모두 생사하복이 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애쓰고 수고하여도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시면 건강 거두까지 우리 모든 수고가 다 헛되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를 만드신 분 누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여섯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며 안식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람의 몸도, 안도 쉬게 하도록 하셨어요. 그래, 쉼과 안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몸이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쉼과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 꼭 하나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쉬게 하고 재충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쉬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만큼, 안식일만큼은 일을 하지 말고 쉬라는 것. 아멘. 여러분, 쉬라고 하는데 여러분 왜 아멘 하시나요? 쉬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다 보면 결국 병이 늘게 되어 있어요. 몸이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래 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비유했더라고요. 하루도 쉬지 않고 1년 360일 계속 일을 하는 것을 우리 비유하는 가면 마치 자동차가 시속 100km, 100마일 쫙 가는 자동차가 빨간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질주하는 것처럼 위험한. 여러분 신호등 있잖아요. 빨간불 있고 파란불 있잖아요. 파란불은 뭡니까? 가도 되죠. 달려요. 근데 빨간불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급하더라도 가더라도 빨간불이 오면 서라는 거예요. 중지, 정지한 스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빨간불을 무시하고 그냥 계속 달려보십시오. 언젠가는 사고가 나서 큰 사고가 나죠.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저는 이게 뭐, 또 이거는 뭐 여러분 뭐 이게 진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달력에 보면, 달력에 날짜를 표시하는데, 썬데이는 무슨 글씨가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이에요. 까만색 똑같이 하지, 왜 썬데이는 빨간색으로 팍 적어 넣었을까요? 뭐 공휴일도 빨간색으로 있지만, 저는 그것도 내가 설교하는 가운데 이게 탁 오더라고요. 왜 달력에 썬데이를 빨간불로 해놓았을까? 이게 적신호니까. 계속 일하고 막 그냥 정신없이 달려가지 말고 이 썬데이 주일날은 스탑! 적신호예요. 이날은 무조건 쉬란. 그리고 피곤한 몸을 충전시키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는 또 열심히 나가서 일하는 뭐 이건 제 해석입니다. 그걸 여러분 뭐 믿거나 말거나 달력을 보면서도 그거를 교훈을 삼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변에 보면 참 안타까운 참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 와서 한낮 없이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요. 두 잡, 세 잡 때라면서 막 주일도 모르고 그냥 막 열심히 해요. 그래서 뭐 돈도 벌었어요. 그리고 살 기반도 다 갖춰놨어요. 자녀들도 다 키웠어요. 근데 이제 살만하니까 몸이 다 망가져. 골병이 들었어. 병이 들어 고생하는. 결국 오래 살지 못하고, 더 오래 살 수 있는데 오래 살지 못하고 갑자기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보면요, 너무너무 아까워. 너무 심없이다, 이렇게. 건강뿐 아닙니다. 인간관계도 깨어집니다. 가정의 행복도 잃어버리는 가정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일인데, 살고자 하기는 살기 위해서 일하고, 뭐가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법칙대로 안식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일하지 말고 주 안에서 안식하며 여유 있는 삶을 사시고 정말 주의 계명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주의를 성수함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저희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